얼어붙은 도시를 녹이네. 수많은 천사와 별들이 내려와 네 맘을 밝혀주는 이 순간. 수많은 얘기와 사랑을 나누며 악기를 밝혀주는 이 순간. 아!